난 웃고만 싶은데 다 잊은 듯이 아무 일 아닌 듯 그렇게 웃으며 사고픈데 그리워 그리워서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나 혼자서만 그대를 부르고 불러봐요 보고파 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나 습관처럼 그대 이름만 부르네요 오늘도 난 보낸 줄 알았죠 아니죠 아니죠 난 아직 그대를 못 보냈죠 그리워 그리워서 그대가 그